HUBS 초록나라 초록마을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이곳은 초록나라의 초록마을입니다. 새들이 짹짹, 벌떼가 웅웅. 하지만 인기척이라고는 들리지 않네요. 아참, 그랬었죠. 여기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초록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용하고 단단한 친구들, 우리 녹색 식물들이 뿌리내려서 자라가는 곳이랍니다. 나그네길을 걷는 여러분, 딱 한 학기만 이 마을에 머물러 보시지 않겠어요? 처음엔 물론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금방 우리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자, 얼른 한 친구씩 만나보셔야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녹색 식물은요, 오에노떼랍니다.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오에노떼라라니, 생소한 이름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속명이고 한국어로는 달맞이 꽃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이제 어떤 식물인지 눈치채셨나요? 달맞이 꽃의 본래 이름인 오에노떼라는 포도주를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노스와 마시다를 뜻하는 떼라가 결합한 것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웬 포도주일까? 꽃잎도 노란색이고 딱히 와인을 떠올릴 만한 부분은 없는데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달맞이 꽃이라는 이름이 밤에만 꽃을 피워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야만 했던 연인이 달이 뜬 밤마다 달맞이 꽃밭에서 와인을 함께 마신 것이 아닐까 하는 아닌 것 같다고요? 맞아요. 이실직고하자면 장난이에요. 사실은 포도주랑 비슷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연인들은 굳이 포도주가 없더라도 달맞이 꽃의 달콤한 향기와 달빛이 노란색으로 흩어지는 분위기에 흠뻑 취할 수 있었겠죠? 산들의 취기를 빌려.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 혹시나 이런 맘이 어쩌면 부담일까. 널 주저했어. 언제부턴가 점점 내 하루에 스며든 너. 아침을 깨우는 네 생각에 어느 생각 거리에 너둠이 젖어들고 쥐끼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하루하루 네가 좋다고 괜히 어색할까. 혼자 해만 태우다 끝끝내만 서려왔던 순간 알잖아. 나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걸 서툰 표현이 쑥스러워서 괜히 쓰다 지울 문자만 달맞이 꽃의 꽃말은 기다림, 밤의 요정, 소원, 말없는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요. 여름엔 낮이 더 길고 겨울엔 밤이 더 길다고는 하지만 사실 낮과 밤의 길이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유독 밤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밤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온 세상이 잠들고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고요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서요. 아, 저도 달맞이 꽃처럼 낮에는 쉬고 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아무튼 다시 꽃말로 돌아가서 무척이나 몽환적이고 로맨틱한 꽃말 덕분인지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주아주 먼 옛날에 모두가 별을 사랑할 때 홀로 달을 사랑했던 요정이 있었습니다. 별빛이 너무 밝으면 달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별이 모두 없어지면 매일 달을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혼잣말을 엿들은 다른 요정들이 제우스에게 이 사실을 일러바치자 달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추방당했다고 해요.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요정은 결국 병들어 죽었어요. 그제서야 그녀를 찾아올 수 있었던 달의 신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묻어줬고 요정은 달맞이 꽃으로 환생했답니다. Dear moon, my moon, 제휘의 Dear Moon. 가까워지지 않아 준 걸음으로 따라가도 닿지 않는 달처럼 Oh moon like moon 왜 사라지지 않아 뒤돌아 등지고 도망쳐봐도 따라오는 저 달처럼 넌 우연일까 눈 맞추던 순간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낮은 목소리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달이 있나요? 모두가 별을 사랑할 때 나만 사랑하는 무언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도마뱀을 키우는데 워낙에 사람과 동떨어지게 생겨선지 징그럽다는 반응 절반, 귀엽다는 반응 절반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녀석의 사랑스러움은 보호자인 저만 잘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저희 집 도마뱀 팔불출인 제가 온갖 자랑을 늘어놓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달맞이꽃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에만 꽃이 핀다는 사실 덕분에 그리스 신화와 꽃말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특유의 서정적이고 어스름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달맞이꽃인데도 낮에만 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분홍 낮 달맞이꽃입니다. 일반적인 달맞이꽃이 노란색 꽃잎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분홍색 꽃을 피운답니다. 이렇게 꽃을 피우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수분 매개자입니다. 일반적인 달맞이꽃은 밤에 활동하는 나방이나 박각시가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반면에 낮 달맞이꽃은 나비와 벌이 전달해주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각자에게 꼭 맞는 시간과 환경이 있는 법입니다. 꽃을 피우기까지 조금 늦은 것 같다고 해서 반대로 이른 것 같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달맞이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해님과 달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드 시런의 원 라이프. But I know that it's worth it to spend forever with you. And so I count to three and get on one knee and I ask you, darling, honestly, I've waited all this time just to make it right. So I'll ask you tonight, will you marry me? Just say yes. A gentle touch of the hand, fingers running through hair, lips pressed to her lips, so I was caught unaware. Arms holding me tight, tears in both of her eyes. What a beautiful way to spend the rest of our lives. The sun will reappear, burning olive and red. My chest was the pillow, green grass long was the bed. Last night was the night, one last moment of truth. And what a wonderful way of falling deeper in you. Why was I feeling nervous when things were going so perfect? And now I know that it's worth it to spend forever with you. And so I count to three and get on one knee and I ask you, darling, honestly, I've waited all this time just to make it right. So I'll ask you tonight, will you marry me? Just say yes. One word, one love, one life. Plante. 비비디 플란테는 녹색 식물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우리 라디오 코너의 제목입니다. 초록나라 초록마을의 코너 시간에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수분 매개자입니다. 아까 달맞이꽃의 꽃잎이 피는 시간대는 수분 매개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분이란 꽃가루가 식물에서 식물로 옮겨져서 생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분 매개자는 이 생식 과정을 돕는 생물체인 것이죠. 수분 매개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역시 꿀벌일 텐데요. 잇꽃, 젖꽃을 날아다니며 복슬복슬한 털에 꽃가루를 묻히고 수분을 돕는 큐피트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큐피트들의 개체 수가 정말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해요. 꿀을 찾기 위해서 둥지를 떠난 일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헤매게 되면서 벌집이 파괴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꿀벌들이 죽어나가는지 원인 규명 중이라고 하니까 꼭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직접 붓으로 꽃가루를 옮겨주면서 꿀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식물도 열매를 못 만들어내고 그 열매를 먹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타격이 크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데 제비꽃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수분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바로 폐쇄화를 만드는 건데요. 꽃잎을 펼치지 않고 오므리고 있으면 자신의 꽃가루를 자신에게 묻히는 방법으로 번식이 가능해요.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방법은 아니랍니다. 역시 우리 꿀벌들이 힘을 내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해외에서는 버스 정류장 지붕에 야생 딸기나 양귀비를 심는 방법으로 꿀벌 정류장을 만들어서 꿀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하니 한국에도 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도입되면 좋겠네요.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봐.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맘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등살 얇아진 외투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Yeah.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 봐. 손등살 얇아진 외투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켜. Oh, 우리 서로의 기대여 잠든 밤이 투명한 하늘에 흰 돛을 달고 돌아나간 뒤 노란 월견초가 한빡 피었다. 밤들어 정원은 무척 숙성하여 크나큰 산림처럼 깊고 조용하여 자양화 애틋한 빛깔이 맑고 월견초 담담한 향기가 벅차 이윽고 저 숲새로 푸른별이 드나들고 은하수 흰 물결이 숲을 빗겨 흐를 게다. 일리마 어서 라니를 데리고 나오렴. 이끼 낀 돌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자. 신석정 시인의 월견초 필 무렵이었습니다. 한자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달맞이 꽃은 달월, 볼견, 풀 초자를 써서 한자어로 월견초라고 부른답니다. 신석정 시인은 들길에 서서라는 시로 우리에게 유명한데요. 들길에 서서와 월견초 필 무렵에는 공통적으로 푸른 별이라는 시어가 등장해요. 유독 별과 밤을 눈여겨봤던 그의 모습이 달맞이 꽃과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초록나라 초록마을에서 첫 번째로 마주한 식물은 달맞이 꽃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될 식물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PD 김소은, 기술의 김민주,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